7월 29일 금요일. 말씀 안에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철저한 진멸.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싹을 남겨놓으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매복과 유인 작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적을 진멸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자칫 인정에 이끌려 일부를 살려주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통해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백성이 사력을 다해 대적을 소탕하는 동안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가리키는 단창 잡은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이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할 때 공동체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율법 낭독.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언약 갱신을 하면서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외식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 헌신할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나무가 많은 그리심산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 풍조에 이끌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벌거숭이 돌산인 에발산처럼 삭막하고 황폐해질 뿐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영광이 임합니다. 당신 묵상 에세이. 죄의 뿌리를 끊게 하시는 하나님. 애틀란타에 온 후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으며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랐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끊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였다. 힘겨운 첫 학기를 마치고 봄학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나는 그때까지 부흥회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학업에 쫓겨 애초부터 부흥회에 참석할 마음도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 가운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 모습이 떠올랐고 예수님께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금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담배의 맛을 그리워하는 미련조차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죄악과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모든 삶에 자상하게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는 물론 잘못된 습관 같은 외적인 문제까지 고치시기 원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쁜 습관이 해결된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충분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안종혁의 길갈. 한절 묵상.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각인하기 위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섭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공식 같지만 일상에서 잊고 살기 쉽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습관처럼 반복해서 짓는 저의 악한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끔히 사해 주소서.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